H UBS. 메모리 아카이브.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기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행복한 기억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아픈 기억은 큰 교훈을 남기죠. 이렇게 소중한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되는데요. 저희는 이 기억 저장소를 메모리 아카이브라고 부른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아카이브에서 소중한 기억을 꺼내볼까요? 벌써 9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우리 곁에 맴도네요. 그래도 아침 저녁엔 조금 선선해져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같은 날씨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이 시기만 되면 기분이 싱숭생숭해지곤 하는데요. 뭔가 모든 기억들이 옛 추억으로 변해버린 느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언젠간 먼 과거일 뿐이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배가 찢어질 듯이 웃다가도 갑자기 깊은 생각에 빠지곤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기운이 없는 요즘,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한 메모리 아카이브, 함께 꺼내보실까요?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이제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에너지와 관련한 기억이라. 사실 저는 성격이 밝아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쳐나는 기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수많은 메모리 아카이브들 중에서 에너지가 바닥나버린 순간도 존재하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힘이 돼주고 싶으니 에너지가 넘치던 기억을 먼저 꺼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아, 이 아카이브를 꺼내야겠어요. 바로 처음 놀이공원에 갔던 순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롯데월드에 갔었는데요. 벌써 7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소중한 기억이랍니다. 처음 놀이공원에 입성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정말 황홀 그 자체였어요. 내 키에 수백 배는 되는 높은 천장과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까지 에너지가 생기다 못해 넘쳐나던 순간이었답니다. 수학여행으로 롯데월드에 갔던 거라 친구들과 함께 그 순간을 만끽하니 에너지가 몇 배로 더 생기더라고요. 첫 수학여행의 첫 놀이공원까지 정말 그날만큼은 온 세상이 제 것인 것 같았답니다. 놀이공원은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설레는 장소이지 않나요? 교복 입고 데이트하는 예쁜 커플들, 아들, 딸과 함께 깔깔거리는 화목한 가족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놀이공원 갈래? 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눈이 초롱초롱해지실걸요? 하, 그날 뭐 입지?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이렇듯 놀이공원은 모두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매력적인 곳이랍니다. 넷믹스의 쿨. 기나긴 밤 안복된 bedroom 세상을 다 가렸어 mistake 아득한 사이트에 가려진 그 맘이 느껴진 많은 에피소드 사이에 스며 수 없는 이모션 번져오듯 조금씩 밝아와 모여진 이 감정들의 light 그럼 뒤로 숨긴 맘은 하나 둘씩 꺼내 set free 잠시 잊었던 모든 feelings 조금씩 떠오르고 있잖아 So why you playing it cool 당장이라도 뭐든 해냈듯이 에너지가 샘솟는 순간도 있지만 언제나 열정 가득한 날들을 보낼 순 없죠. 때론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땅이 꺼질 듯한 한숨만 내뱉는 하루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린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번엔 에너지가 바닥난 순간의 기억을 아카이브에서 꺼내볼게요. 저는 밖에서 모든 체력을 소진하면 곧바로 집에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집 갈 에너지는 숨겨둔 것처럼 그때만큼은 발걸음이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늑한 집에 도착하면 얼른 씻고 바로 이불 속으로 다이빙합니다. 아이고 하는 곡소리와 함께 푸근한 침대 위에 풀썩 눕죠. 바로 그 찰나가 저에겐 큰 행복이랍니다. 엄청 짧은 순간이지만 온 세상이 나를 위로해주는 듯한 순간 말이죠. 그렇게 바로 잠에 들까요? 절대 아니죠. 조금 뒤척이다가 편한 자세를 잡고 휴대폰에 집어듭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자기 전 유튜브 절대 포기 못하잖아요. 아마 오늘 밤에도 유튜브를 보며 희죽대다 잠에 들걸요? 이 아이 온리 Be my only one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 곁에 손을 잡고서 같이 걸어요. 비가 오는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그대와 난 빛깔을 내게 가득 칠해줘요. 내가 더 잘 알게요. 이렇게 같이 있어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마요 마요 마요 내 사랑 be my only love. 걸어 걸어가는 발걸음만 사 기분 좋아 꼭 둘이서 추는 춤 같아. 말할 수 있어 그렇게나 말하고 싶어 Say I love you. 쉬고 싶은 밤에도 바쁘던 아침에도 그대 내게 쉴 곳을 마음속에 마련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 맘을 내게 나눠 여러분은 어떤 유튜브 영상을 즐겨보시나요? 예능, 여행, 아님 드라마? 저는 주로 예능을 시청한답니다. 요즘엔 예능도 재밌는 장면만 모아서 나오다 보니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무한도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무한도전을 보며 자라온 무도키즈로서 자기 전에도 밥 먹을 때도 늘 함께한답니다. 솔직히 무한도전은 대한민국 예능계에 큰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 동안 토요일 저녁을 책임지던 장수 프로그램이었지만 언제나 그랬듯 끝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한도전이 폐지되고 한동안의 토요일 저녁이 공허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를 충전할 때마다 무한도전 레전드 편을 몰아보며 시간을 보내죠. 그중 제가 꼽은 레전드 편은 바로 무한상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멤버들의 무근본 애드립을 듣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회의 시간에 삼행시를 하고 점심 메뉴를 고르는 데만 몇 시간을 고민하는 장면들은 몇 번을 봐도 저절로 웃음이 나온답니다. 무한도전은 이 외에도 수많은 레전드 회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능 짝을 패러디한 콩트 짝꿍, 모두가 철없는 12살로 돌아간 명수는 12살, 그리고 멤버들의 개성을 담은 노래로 음원 차트를 줄세웠던 가요제까지 정말 무한한 도전으로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답니다. 곧 들려드릴 노래는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탄생한 명곡인데요. 수많은 청춘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네주기도 했죠.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며 무한도전을 보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자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젖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메모리 위시리스트. 메모리 아카이브만의 특별한 코너 메모리 위시리스트 시간입니다. 우리 코너에서는 앞으로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싶은 기억을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짜 위시리스트처럼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은 에너지에 관한 기억을 꺼내봤으니 앞으로 어떤 에너지 넘치는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꿈을 향해 에너지를 쏟아라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하지만 전 한 곳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힐링을 위한 에너지 소비는 꼭 필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앞으로 즐거운 삶을 위한 에너지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여행을 가든 콘서트를 가든 그날만큼은 온전히 저에게 집중하려고요. 물론 언젠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야겠지만 충전을 위한 힐링은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의 아카이브에 저장될 거랍니다. 행복한 기억은 언제나 좋은 추억이 되니까요. 적재의 기억은 추억이 된다. 꽃은 지고 하루는 또 가고 겨울은 또 오고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어도 결국 끝은 있기에 날 비춰주던 작고 가득한 불빛도 걷다 보면 만나게 되겠지. 눈부시게 빛나던 다시 오지 않을 시간도 눈물 훔치 걸어온 기나긴 날들도 사랑한다. 모두 다 여기 그대와 나 있음에 기억은 추억이 된다. 시간도 눈물 훔치며 걸어온 기나긴 날들도 사랑한다 모두 다 여기 그대와 나 있음에 기억은 추억이 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한도전엔 다양한 명언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박명수가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죠. 결코 단 한 번의 운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순 없다는 뜻입니다. 한 방을 위한 에너지 비축은 어리석은 지심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린 이미 하루에도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서 반쯤 감긴 눈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알바를 가기 위한 바쁜 발걸음도 모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발버둥이기에 결코 헛된 에너지 낭비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다 보면 과거의 나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오늘 메모리 아카이브에서 꺼내본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인가요? 아님 조금은 지친 하루인가요? 한 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오늘만큼은 힐링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어쩌면 또다시 달려갈 다음 주를 위한 에너지 비축이 될 수도 있답니다. 메모리 아카이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기억들로 차곡차곡 쌓이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아카이브 콜렉터 정승은, 엔지니어 이준서, 그리고 저는 리더 방서인이었습니다. UBS